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 5편. 오늘은 손님 모시는 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0월 상달에 첫 번째로 모시는 손님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잠깐 힌트 드릴게요. 첫째, 아주 유능한 미남입니다. 둘째, 밤과 낮을 거꾸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셋째, 저와 가깝다면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자, 오늘 첫 곡 듣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 곡 들어보시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일동의 강수정씨 진아랑 잘 들으셨습니까? 구스반 산트 감독의 영화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중에서 Sweet Little Cherokee, KD 링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느 분을 모셨냐고요? 그냥 퇴근하시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바로 제 앞으로죠. 김현철의 디스크쇼의 진행자 김현철 씨가 오늘의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집에 가려고 그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렇게 붙잡습니까? 네. 네. 아, 우리 오늘 응? 게스트가 펑크가 난다 그러지요. 펑크가 난 게 아니라 제가 늘 아시죠? 저희 한 분 저랑 같은 자리에서 배철수 씨의 음악 캠프에서 네. 같이 만났었나요? 그대로 그날이 제가 네

신선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맥스웰 블루엣.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영랑이와 마음씨 좋은 덕권이 선배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빈다고 하셨죠. 성함이 참 정말 마음씨 좋게 생겼네요. 덕권이 선배. 진주 가자동에서 신은정씨가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띄워드린 천년사랑 잘 들어보셨습니까? 전북 군산 평화동에서 문일건씨가 신청하신 영화 구미호 중에서 천년사랑 띄워드렸어요. 자,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김현철의 디스크쇼의 진행자 김현철 씨 옆에 계십니다. 네. 자, 이 김현철의 디스크쇼는 어떻습니까? 변함없지요? 개편돼도요?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변화가 많아요? 예, 예. 진행자는 일단 변화가 없고. 그렇죠. 네. 우선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PD가 프로듀서가 네.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코너랑 음악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코너를 좀 줄이는 대신에 네. 음악 코너를 대폭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김현철 씨는 네. 기분 좋으시겠네요? 좋죠. 네, 특별히 어떤 각오 있으세요? 뭐 이번에는 좀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MBC에서 대대적으로 디스크쇼가 간판 프로지 않습니까? 아, 물론 영화 음악도 간판 프로입니다만은. 네. 근데 이 방송이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들 네. 취향에 맞춰가다 보니까 방송이 들뜨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원년에 옛날에 그 이종환 씨 하실 때처럼 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반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저희 프로듀서도 그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생방 주조에 오늘도 지금 뭐 불 하나만 켜놓고 지금 방송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그러기로 했습니다. 불 하나만 켜놓고 램프 빛 아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런 식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아, 네. 분위기도 아예 그런 분위기를 잡고요. 네. 좋네요. 뭐 제자를 찾는 것 같아서. 또 뿐만 아니라 김현철 씨가 이번에 뭐 TV에서 또 무슨 MC를 맡으신다면서요? 이제 그 얘기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닌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방송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네. 저 괜히 엉뚱한 프로그램이고. 아, 신난다. 이게 꼭 무슨 특종 잡은 기분인데. 예.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과 네. 그거는 아직 비밀로 되어 네.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인데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갖고 있는 음악적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음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그 유명한 사람, 네. 정치인이건 네. 뭐 사회적으로 유명하건 그다음에 연예인으로 또 유명한 사람들 네. 다 모시고 이렇게 같이 노래 불러보고 또 노래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프로인데 일단 성격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웃긴 프로가 아니라 네. 웃기다는 거랑 재밌다는 거랑 그렇죠. 엄격히 구분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네, 재밌는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참 좋을 것 좋은 프로일 것 같네요. 김현철 씨에게도 잘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자, 내 인생의 영화 우선 첫 번째 영화 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영화는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 음악을 듣고 아, 나도 영화 음악을 언젠가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본 게 고1 때 봤을 거예요. 네. 그 후로 8번이나 봤습니다. 8번을 예. 봤어요? 그 중에는 LD로 된 그가 4시간짜리 네. 원판으로도 봤고 네. 8시간짜리 원판으로도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디오로도 보고 네. 영화관에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삼류 영화관이죠. 거기 가서도 보고 하여튼 8번을 봤는데 정은임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영화. 네.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엔니오 네. 모레코네를 제가 진짜 존경하게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판을 다 보셨겠네요. 정말. 그쵸? 그렇죠. 4시간, 네. 8시간. 그중에서 김윤철 씨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8시간짜리가 8시간짜리요? 네, 가장 인상 깊었 저는 못 봤는데. 아. 이게 보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 그게 레이저 디스크로 발매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절판됐대요. 네. 네. 자, 그러면 음악은 뭘로 들어볼까요?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릴 게 네. 그 당시 미국, 우리나라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옛날 이조 시대, 뭐 고려 시대 뭐 거슬러 가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그 미국 사람 그러니까 각지에서 모여든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작할 때의 그 상황 같은 게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걸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화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영화고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 영화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영화 중에서 제가 오늘 골라갖고 온 음악은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그 메인 타이틀이에요. 메인 타이틀이요? 네네. 예, 들어보죠.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비 오는 날 거리에 한 4시쯤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차들이 슬퍼 보일 수가 없다고 김현철 씨가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음악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엔니어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을 들어보면은 다 이런 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음악, 이 영화 음악만을 좋아하냐면은 여기서 집대성을 시켰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화 음악 생활을 네. 진짜 그렇게 집대성 시킬 수 있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 사는 거죠. 정말 이 사운드트랙에 이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메인 타이틀 방금 들으신 거 외에도 네. 뭐 데보라의 테마니 아마폴라니 또 카키카가이 송이니 참 좋은 게 너무 많죠. 너무 좋은 게 많죠. 네, 잘 네. 들어봤습니다. 아.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밤과 낮을 거꾸로 사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 하루 생활이 어떠세요? 하루 일과가? 요즘에는 좀 바빠갖고 잠을 좀 못 자는 편인데 네. 그래도 한 6시 정도에 자요. 새벽 6시에 주무시고 네, 6시 정도 자갖고 한 11시나 12시쯤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방송 끝나고 6시까지 뭐 하세요? 작업해요. 아, 작업을 밤동안 하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11시에 일어나셔서 그 뒤에는 뭐 하시나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밥 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는 자고 일어나서 네. 잠이 깨기 전까지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괜히 이제 일어날 듯 말 듯 예.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멍청하게 그냥 창밖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행복해요. 근데 그 시간을 더 연장시키지 못하도록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네. 빨리 나가! 그런다든가. 그러곤 와서 레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송 녹음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생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내요. 네. 뭐 취미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또 내 인생의 영화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영화가 그 취미 안에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들어가죠. 예. 예. 영화 자주 보세요? 영화 자주 봐요. 그리고 네.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래요? 영화가 그 종합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는 뭐 미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무용도 있고 근데 뭐 없는 게 없어요. 네. 이제 그거를 다 관할하시는 감독이라는 그 디렉터라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진짜 그 영화의 디렉터만큼 존경스럽고 정말 우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영화는 주로 누구랑 같이 보세요? 친구들? 친구들이랑 같이 봐요. 예. 예. 친구들이랑 극장에서 보시나요? 그럼요. 영화를 극장 가서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비디오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네, 싶어요. 그렇죠. 네. 뭐 여자친구랑 같이 보러 가는 경우는 없고요? 옛날에는 있었죠. 예. 예, 옛날에는 있었는데 뭐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이제 몇 년 되고 아직까지 솔로니까 여러분 저한테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요. 공개 구원장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 제가 김현철 씨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를 제가 미리 조금 전에 기딤을 받아서 혹시 이 영화를 여자친구랑 같이 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네.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은밀한 유혹 그렇죠, 로버트 디니로랑 예. 나오는 영화인데 아니죠, 그 아,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예, 예. 네, 제가 첫 번째 영화랑 헷갈렸군요 근데 그 영화를 7명에서 봤어요. 7명에서. 예. 여자 3명, 남자 3명, 네. 저 하나. 네. 그러니까 다들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이었는데 저만 혼자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꼽았냐면은 영화에 보면은 그 데미 무어랑 그 남편 우디 애럴슨이랑 우디 애럴슨이랑 네. 예. 그 농담을 하거든요. 예. 농담을 하는데 어떤 농담을 하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니? 그럼 여자가 아니 그러면 사랑해 네 그러면 상대편이 아직도 네. 그러면 그 상대편이 영원히 영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농담처럼 그렇게 하는다가 결국은 그 말이 사고를 내더군요 네. 마지막에 딱 가갖고 네. 라스트 씬에 가서 그 여자가 로버트 레드포드한테 도망 나와서 버스 타고 오면서 어느 벤치에 앉게 되죠. 네. 그 벤치가 어디냐면은 그 남자랑 처음으로 여행 가고 지내던 그 벤치인데 예. 그 벤치 딱 왔는데 그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등을 보고 앉아갖고 이 말을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얘기를 어딘가에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있어. 딱 나오는데 그랬다가. 나오는데 네. 남자 여자 친구 있으니까 있으니까 자기들은 남자애가 너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딴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친구들이 옆에 놔두고서 완전히 놀렸군요 놀린 게 아니에요 걔네들 놀리고 뭐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나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날 저는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입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앞에다 놓고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한 적 있어. 또 들어가서 자지애가 왜 이래? 그래갖고 네. 제가 이 영화를 꼽았습니다. 그때 입은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네. 아, 어머니도 벙치셨겠네요. 자, 이 은밀한 유혹에서요. 그 마지막 장면. 문제의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보죠. 네, 사고 치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 들어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노래가 바로 로이 오비슨의 그 노래였죠. A Love So Beautiful. 자, 함께 들어보시죠. 7 years ago, David proposed to me on the pier at Paradise Cove. I wanted to go there to remember and start over. Have I ever told you I love you? Always. 부산 진구 개금 3동에서 김순희 씨, 경철 씨와 잘 들어보셨습니까? 김현철 씨가 뽑아주신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 은밀한 유혹 중에서 A Love So Beautiful, 로이 오비스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김현철 씨. 네. 자,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영화는 그러니까 음악 영화죠. 재즈 뮤지션도 많이 나오고 아주 훌륭한 줄거리 영화인데 라운드 미드나잇이라는 영화입니다. 라운드 미드나잇이에요. 그 제가 이 영화를 왜 기억을 하냐면은 네. 그 제 친구랑 둘이 남자친구입니다. 보러 왔었는데 네. 남자친구가 걔 괴짜예요. 걔 굉장히 지금 서울대학 나와서 지금 고시 패스해갖고 지금 엄연한 그 판사 자격증까지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것도 네. 그런 거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 비 오는 날을 갔는데 나는 허비앤콕이 나오면은 우산을 피겠어. 딱 그 말, 예, 그 말만 하고 딱 들어가요. 근데 나는 뭐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와, 저 허비앤콕이 나온다. 와, 피아노 잘 친다. 이런 느낌만 갖고 보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막 허비앤콕이다! 근데 우산을 벌떡 그랬는데 우산을 쫙 펴요. 그러니까 뭐 그 비 맞은 우산이니까 우산에서 막 물이 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걔가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벙 뜬 상태에서 예.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근데 허비앤콕이 그 영화에서 한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얘가 갑자기 일어서 영화관에서 이걸 키는 거예요. 우산을요? 예. 코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재는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천재는 약간 광기가 있나 봐요. 네. 예, 제가 그 전에 좀 이러저러한 경력을 안 들었으면 지금쯤 병원에 있지 않냐고 물어봤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달고 지금 네. 열심히 그 법 집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재판 받으러 갔을 때 조금 그 판결에 대해서.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라운드 미드나잇을 잊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나온다는 네. 거. 그리고 일단은 영화 음악이 너무 좋다는 거. 그쵸. 예, 예.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골라온 음악은 바비 맥프린이라는 가수시죠. 네. Don't worry, be happy 불렀던 가수. 네. 그 가수가 원래는 재즈 뮤지션이었어요. 네. 입술이 보배죠. 네, 입이 보배입니다. 그 가수가 부른 찬송을 골라왔거든요. 네. 예, 일단 그 노래 들어보고. 예, 들어보죠. 예. 부산 금정구 구서 이동의 서정민 씨 어떠셨습니까?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 중에서 최연성 바비 맥퍼린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시애틀에서 봤거든요. 네. 시애틀에서 봤는데 그 시애틀의 하늘과도 이 영화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이 요즘 하늘같이 그렇게 맑고 그래요. 투명했었는데 네. 그래도 역시 뭐 저는 된장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계 하늘이 더 네. 정감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현철 씨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방금 들으신 것 같은 재즈를 재즈를 좋아합니다. 재즈를 좋아하세요? 예. 저 개인적으로 영화는 어떠한 영화를 좋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라면 네, 장르. 뭐 장르... 예, 상관없이 좋아합니다만은 네. 그중에서 가장 즐겨보는 거라면 코믹물을 제일 가장 즐겨봅니다. 네. 근간에 본 거로는 트루 라이스 같은 네. 코믹물이 있고 근데 제가 진짜로 사실 농담으로 네. 말했지만 사실 좋아하는 영화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웃기지도 않으면서 사실 그대로를 그린 영화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Once Upon a Time in America까지 네. 같이 그렇게 사실적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JFK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이제 그 영화가 오늘 인생을 바꾸는 영화 다섯 편에는 못 들더라고요. 네. 네.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니까 네. 제가 이건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청취자들이 참 여러 청취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참 이런 청취자는 참 좋더라. 또 네. 이런 청취자는 좀 얄밉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직접 뭐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 또 엽서나 뭐 하이틀로도 들어오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 프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뭐 어느 분이든 다 좋습니다. 어느 분이든 다 좋고 저희 프로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은데 가장 좋은 청취자라면은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를 해주시는 청취자가 가장 좋지요. 나쁜 날은 나쁜다. 있는 그대로 좋은 날은 좋다. 이렇게 모니터 해주신 청취자들이 좋고 이제 간혹 보면은 이렇게 저희 프로를 빗과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슬릴 네. 때가 있죠. 예. 네. 그것보다 차라리 나쁘면은 그냥 탁 까놓고 네.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슬슬 빗과서 말씀하신 네. 분이 계세요. 네. 이 라디오 진행하면서 제 방송 진행은 이 디스크쇼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그렇죠. 네. 어떠세요? 막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무슨 재밌는 일이라면은 그 저번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쭉 내가 뭘 말할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써놓고 네.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큐가 들어왔길래 저는 네. 급해갖고 오프닝 멘트를 읽었어요. 그냥 네. 아 오늘은 저 무슨 일이야 김현철의 디스크쇼로 아 그러니까 인사도 하기 전에 인사도 하기 전에 김현철의 디스크쇼라는 타이틀이 나가기도 전에 네. 오프닝 멘트를 읽고 계속 읽었으면 괜찮지요. 네. 계속 있다 중간쯤 있다가 아 이게 아닌데 싶어갖고 오늘은 뭐 저기 있는데 김현철의 디스크쇼 아주 그날 방송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웃긴 경우가 남아용 씨라고 계세요. 가수분들 중에 네. 네. 흘러가는 길 부르시는 가수 그 가수 성함을 잘 못 대요, 제가. 네. 근데 한 번 틀린 가수 성함은 자꾸 맞아요. 또 틀리더라고요. 똑같이 틀려요. 처음에 어떻게 틀렸냐면 남화동이라고. 그 남포동이랑 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요. 남포동 씨. 제가 그 멘트를 하면서도 네. 남포동 씨 동생쯤 되는가 봅니다. 남화동 씨. 이렇게 하고 그날 저희 프로듀서께서 너는 거기 그것도 제대로 못 읽냐. 그래서 제가 다음에 틀어드릴 때는 진짜 이번엔 잘해야지 그러고 남아봉시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남아용 씨한테 상당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술 한번 사셔야겠어요. 남아용 씨한테. 네네. 저기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네. 내 인생의 영화. 내 인생의 영화 얘기하고 있었죠. 네네. 네. 이제 네 번째 영화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 영화는 저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조일러 클럽입니다. 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네. 봤다는 영화. 근데 그거 줄거리는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말씀할 때도 될 것 같고 그날 이제 극장을 들어갈 때는 네. 그냥 동생이랑 동생 친구들이랑 그 영화를 봤는데 그냥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냥 야, 이 영화 보자. 뭐 시간도 남는데 딱 들어와서 나올 때는 눈이 퉁퉁 부어갖고 네. 이렇게 퉁퉁 부어갖고 그날이 비가 왔거든요. 네. 선글라스 끼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비 오는 날 선글라스 낀 남자. 네. 그래서 제가 동생은 오빠 왜 선글라스 꼈어? 그거 벗어. 아, 창피해. 뭐. 비 오는 날 원래 껴야 돼. 누가 하라고 하면 안 되셨니? 그러셨군요. 김현철 씨에게 비 오는 날 선글라스를 끼게 만든 영화. 그 영화의 음악을 들어봅니다. 조일러 클럽 중에서 백조의 이야기입니다. 음악가 김현철 씨의 내 인생의 영화, 그 네 번째 영화 조일러 클럽 중에서 백조의 이야기 되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현철 씨 왜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 영화를 보시고? 예, 그네들이 살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어머니, 할머님 세대 그런 이야기 같아서 저 모습이 우리 엄마가 살았고 우리 할머니가 살았던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그렇게 마음껏 들어보신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무릎이 까져서 6살 때 울고부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예, 처음인 것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인 예. 것 같아요. 김현철 씨가 영화 음악 작업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에도 이제 내운 속으로 노을지다라는 이현승 감독님 그리고 최시라 씨, 문성근 씨 주연하는 네. 영화, 그 영화 음악을 맡아서 오늘 들고 나왔어요. 네. 오늘 그 제가 마지막 다섯 편째 영화를 소개한 다음에 아마 소개가 될 텐데 그 영화 음악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네. 다한 만큼 제 나름대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도 영화 음악은 계속하실 거고요. 예, 계속할 거예요. 앞으로도 영화 음악 말고 다른 또 김현철 씨의 음악 활동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물론 하고 싶은 음악들 다 많죠. 근데 네. 그 영화 음악 하나만 제대로 하고 근데 영화 음악을 나중에 그 이건 좀 다른 의미인데 손쉽게 그냥 정선 안 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을 때 다른 음악 무용 음악이든 뭐 공연 음악이든 그런데 손을 대보고 싶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영화 음악 하나만 해도 저한테는 너무 벅찬 일인데요. 예, 그럼요. 자, 참 좀 전에 그 음악을 들을 때 조금 튀었는데 그거 사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저 연락 나면서. 생방송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영화 다섯 번째 영화 말씀해 주시죠. 뭐 다섯 번째 영화 말하라면 뭐 두 말하면 잔소리로 그대 안에 부르지요. 그대 안에 부르지요. 예, 이 영화는 제가 영화 음악을 처음 만들어 본 영화고 네. 그리고 그 영화 자체에 주는 그런 메시지도 강하고 그리고 제가 대중적으로 여러분께 알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영화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앞에 소개해드린 내 영화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내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현철 씨랑 말씀 정말 즐거웠고요. 네. 좋은 영화 또 음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예, 예. 네.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그대 안의 블루 들어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오동의 김미란 씨 오늘 잘 들으셨어요.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세대는요. 인천 남동구 만수일동의 고혜원 씨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은요. 김현철 씨가 최근에 완성한 영화음악 네온 속으로 노을 지다의 러브 테마 들어봅니다. 끝난 건가요? 네. FM 영화음악은 이 곡과 함께 끝난 겁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 여기서 됐나요 우리 둘.